다시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뒤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. 물 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대로 나서 있구나. 채워라 그 욕심 더해 가니 이 세상이 싫어 싫어. 꿈속 같은 그